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근이부디 자랑가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솔태성 작사 작곡인 가요 근이부디 자랑가는 주체 백삼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지난 조국 개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세계 최강을 떠돌던 미제를 타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소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조국 개방 전쟁 시기 서울 해방 작전에 크게 이바지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0공호 땅크사단과 미제 침략자들이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제 24 보병사단과 수많은 괴뢰군을 포위 섬유라고 조계 군사 여충지이며 림시 수도였던 대전을 해방한 근위 서울 김책 제4 보병사단의 위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더러 진전 한숨에 서울에 공과도 깃발을 날리 무쇠 철마로 서문한 그물이 백동력단 그 사단 이제의 포만한 상승의 사단과 장성들 포위 선멸해 세상의 명성 펼친 용감한 상군들 흔히 사보병사단 군기에 흔히 흔빛 나는 흔히 불해를 어제도 어느도 내일도 영원한 영광을 떨지 마다의 승리 2절 가사에서는 주문진 해전에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어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퇴시켜 해전 역사의 유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근위 제2호리 중대와 하늘의 요새라고 허언장담하며 날뛰던 미제의 전략폭격기 B-29를 연속 격추시킨 근위 제56 추격기 련대의 자랑찬 위훈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다의 승리라 떠들던 미제의 진략성 중순양함으로 강태의 수장한 3절 가사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서울 해방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수많은 족도를 경멸하고 질풍같은 속도로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근위서울 제3보병사단과 1211고지를 비롯한 전선 동부에서 족들의 하기 및 추기 공세를 물리치고 조국당을 굳건히 사수한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의 위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원수들 무서워 죽음의 공포에 떨더 별적의 부대인 진격의 화산 그리 상하병사단 진벌의 포화로 총리의 총칼로 날강도 이제 무찔러 멸망의 함정거래 4절 가사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적의 발악적인 조항을 물리치면서 락동강을 강행 도하함으로써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의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 근위 제6보병사단과 안동지역에서 용하란 작전으로 괴뢰 8보병사단을 포위 섬유라고 교통중심지인 안동을 해방한 안동 제12보병사단의 위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교차장 누리며 진군에 흉적한 전과 올리며 조선도 깨버린 그 이육버련 사나 험준한 사람을 벙천 넘으며 승전의 포성을 울려 적들을 전율해한 그 이름 잘 높은 안동시비 가요는 5절 가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무비의 대중적 용웅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교민하고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승사의 길이 전해질 승리의 기적들을 아로새긴 근위 부대들을 영원한 긍지로 가슴에 간직하고 사며 싸워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매 졸마다 반복되는 후렴 가사를 통해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불멸의 위훈을 세운 근위 부대들처럼 손권 조선의 빛나는 전승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꿋꿋이 빛내어 나아가려는 천만 국민의 굳은 의지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위 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훈들을 훌륭한 가사 형상으로 그려보인 노래는 전승의 역사를 더없는 긍지로 안고 사는 자랑과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세계를 진취적이고 활달하며 기백이 넘친 행진곡적인 선열 형상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요는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전쟁 도발과 제재 서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백두산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천백배의 힘과 기백을 안겨주며 오늘도 최후 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우정희 작곡인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 업적이 깃들어 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흠마고 그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스러운 백도의 혁명 정신, 백도의 갈바람 정신으로 격려하는 온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천만 군민의 드널지 않는 불굴의 기상과 신념을 격전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오늘도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경려하는 온스님의 용도 따라 백도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을 대려리오 끝까지 완성해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더해주며 높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봄날이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무지를 주고 지인용을 펴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그럼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